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시작합니다. 안녕들 하셨어요? 지금 9시 3분이네요. 여기 시간으로 3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음악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가 그 웹사이트에도 올려놓고 또 우리 단톡방에도 올려놨는데 말이죠. 그 인디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랐는데, 뭐, 유명한 가수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인디 가수를 제가 미국에 사는 제가 뭐 어찌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한국 갔을 때 말이죠. 그, 레나라는 영화를 감독하시는 분이 이제 패치니신데, 이분이 쇼케이스를 했어요, 그 영화를. 아, 그래서 저를 초대를 하셔가지고, 신촌에서 어떤 작은 음악홀인데 말이죠. 거기서 쇼케이스를 하셨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뭐, 그, 동물원이라는 가수, 그 듀엣이죠. 그 사람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인디밴드가 나왔어요. 딱 여섯 팀인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등장한 가수였는데, 저는 그 가수를 보고 말이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요. 굉장히 단순한 그 코드 진행이고, 또, 굉장히 많은 반복이 있어요. 그래서 뭘 저런 음악 형태가 다 있나? 그리고 조금 몽환적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그 인디계 대통령인지는 그 무대 장악력, 관중들을 휘어잡는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무대 매너, 또 가사가 가진 어떤 그 호소력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노래를 먼저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관따로 메라입니다. 춤추고 있을게. 우린 여기서 춤추고 놀고 투쟁할 것이다. 저항할 것이다. 끝까지 우리는 함께하는 기쁨, 함께하는 슬픔, 함께하는 아픔을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마가타 팀스였습니다. 제가 조잉 그 마음 삼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합시다. 아, 여러분 어떠세요? 좀 특이하죠? 아,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려볼까요? 위키피디아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뭐 지금은 야마가타 트윅스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답니다. 원래 뭐 이름은 있겠죠. 그리고 아마추어 중폭기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그동안 몇 번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GQ라는 잡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GQ라는 잡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작가 김원, 가수 2PM, 영화감독 박찬호, 홍상수, 봉준호, 그 다음에 배우 이병헌, 가수 이승환 등과 함께 올해 남자로 2009년에 선정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거기 그 잡지에 이 사람을 소개한 것 중에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앨범을 여러 개 냈는데 말이죠. 노래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노래가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워낙 단순한 코드 진행이어서 그런지. 그리고 뭐 코드 4개 가지고 기타 잘 못 쳤을 때부터 노래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기도 한다고 하고 원래 영화를 만들기를 소원했던 청년이었대요. 그런데 4집이 수성랜드인데 그 즈음에 아마 이 아마추어 중폭기인 한바씨를 취재를 했던 것 같아요. 앞에 부분만 빨리 읽어드려 볼게요. 아름다운 멜로디와 독특한 가사를 가진 노래들이 유기적으로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사전적이라고 할 만한 의미의 좋은 앨범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추어 중폭기의 4집 수성랜드가.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보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만든 노래들로 채워져 있다. 그렇게 말을 하네요. 그리고 이 그 아마추어 중폭기의 노래를 진심이 담긴 노래다. 왜냐하면 거리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거리낌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표면적인 요소다. 우리가 그렇죠. 지금 작금의 2016년도 대한민국 현실을 보고 이번에도 뭔가 해줄 것 같이 말이죠. 요리제고 조리제고 별의별 말을 2년 넘게 슬슬 흘렸던 그 야당 민주당이 말이죠. 결국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너무 지독스럽게 군다. 그래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특조법 같은 거 뭐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서 뭐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뭐 말이야 뭐 별의별 화려한 수사를 다 동원을 했지만 아무것도 않겠다라는 얘기죠. 왜 그래요? 눈치 본다는 얘기죠. 눈치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눈치를 보지 않고 거리낌이 거리낌이 없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한다면 진짜여서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를 찾아야 해요. 그렇죠. 진짜를 찾는 작업을 일평생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진짜의 특징을 이 GQ라는 잡지의 에디터 문성원 씨는 거리낌이 없는 것을 그 한 요소로 꼽았어요. 그런데 이의 노래가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그 야마가타 트윅스터라는 이때는 이제 아마추어 중폭기의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즘에 야마가타 트윅스터라는 이름으로 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GQ라는 그 일반 잡지에서는 이에 그 그 사회에 참여하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예술인을 조명을 한 거예요. 예술인으로서의 이 한바 씨를 조명을 해서 이런저런 글을 썼고요. 뉴스앤조이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도 다 읽을 수는 없고 일부만 읽어드려 볼게요. 야마가타 투익서는 무산층의 좌절된 일상을 전자음악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고 전자음악에 맞추어 춤추고 노래하는 1인 프로젝트 밴드다. 그는 민중 엔터테이너로서 가수 싸이의 건물 분쟁, 리쌍 건물의 우장창창 강제 집행, 청년 부채 탕감 프로젝트 등 사회 문제에 있는 곳에 그를 곳에서 노래를 불러왔다. 그리고 이게 몇 년도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오래전 기사 같대요. 7월 15일날 단독 콘서트를 하는데 단독 콘서트 제목이 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너무 아름다운 도시를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깨끗한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 그 의미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돈의 원리로 새롭게 세워진 건물은 너무나 아름답고 장소와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지워진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에 정말 눈에 보이는 깨끗함인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스토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건설된 도시의 이면에 감추어진 이야기들, 지워진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그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봤었을 땐 깨끗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싹 지워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뉴스앤조이에서 한 번 더 취재를 했네요. 여기서 보니까 야마가타 투익스터는 현장에서 조금씩 변하는 상황을 보면서 성령을 느낀다. 이분이 신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닥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사회 문제들이지만 사회 안에서 조금씩 저항의 전선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힘을 마주한다. 이런 기사를 썼군요. 지금 그 김천에 있는 사람들이 또 몇천 명 모여가지고 사드 반대 촛불 시위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때 울려퍼진 구호 중에 하나가 성주와 김천은 하나다 였었어요. 근데 성주 사람들이 재참에 또 뱉어낸 말이 세월호 유족들이 우리들 지금의 심정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탄식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세월호를 외면을 했었어요. 그런데 세월호 그 어머니들을 제가 초청을 해서 직접 말씀을 들어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당신들도 그랬었다라는 거죠. 당신들도 이전에 거리에서 시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당해야만 했던 교통 불편, 그것으로 인해서 투정이나 부렸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돌아보지 않고 즉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그 이기주의에 빠진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자식을 잃은 결과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또 그 세월호를 외면을 한 거예요. 성주 사람들이 무려 85%인가 87%가 새누리와 박근혜를 찍어줬다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지역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세월호 사람들이, 세월호 유족들이 얼마나 억울했겠는가. 자식을 생때 같은 자식을 잃었을 때. 그런데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외면을 했으며 그들을 비난까지 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재앙이 그들을, 외면하고, 사회의 그 공동체 이론으로 바른 삶을 살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자신들에게 재앙이 닥쳤는데 바로 사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마을에서 옆에 그 근처에 있는 그 다른 군이라든가 시에서 같이 힘을 안 실어줬네요. 그런데 성주에서 워낙 세게 나오니까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 살짝 이간질을 하려고 재산부지를 좀 모색을 해볼 요량이다 그러면서 김천을 흘렸죠. 김천시를 흘리니까 김천시는 또 성주보다 인구가 거의 3배가 된단 말이에요. 성주는 5만 거의 14만이래요. 그러니까 김천이 이제 하는 말인 거죠. 성주와 우리는 하나다. 그렇죠. 이 뉴스앤조이 기사를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현장에서 조금씩 변하는 상황을 보면서 성령을 느낀다. 자신에게 닥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사회 문제들이지만 우린 이러고 난단 말이에요. 내 문제가 아니라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그 현장 한복판에서 아마추어 중폭기라든가 야마가타 트윅스터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매번 그 현장에서 노래를 통해서 예수쟁이의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어진 기사를 읽어드려 볼게요. 현실은 어렵지만 절망하지 않고 기도의 힘을 믿는다. 적극적으로 일어나 춤을 추고 절망에 맞서 싸운다. 노래로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싶다. 그리고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는데 그가 한 말이에요. 속설에 제가 가면 이긴다는 말이 있다. 근데 제가 간다기보다 기도가 가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것 같다. 투쟁 현장에 함께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면 하나님 손길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연대했던 투쟁 현장에서 손길을 느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용기를 내서 투쟁 현장으로 올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성령이 계신다. 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정말 여러 군데 갔더라고요. 그래서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건물주들의 그 폭력적인 그 편법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폭력적인 그 행태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마다 찾아가가지고 말이죠. 노래로 한 거를 하고 그들과 함께 하더라고요. 비디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뒤에 서 있는, 길거리에 서 있는 그 이 사람의 공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아줌마들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아니라. 그렇죠? 물론 어느 홀에 가서 보면 젊은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대다수지만 이런 현장에서는 주로 생업 현장에 있는 40대, 50대들이더라 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여러분 그 홍대 근처 다래원에서 10월 13일 목요일 날 우리가 사람 예수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하든지 토크 콘서트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제도권 내에서 음악으로 봉사하고 있는 음악 전도사님 한 분을 지금 섭외 중에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그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스스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음악인 한 사람하고 제도권 내에서 음악으로 봉사하고 있는 그런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을 모실 예정이에요. 키보드를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을 좀 모시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민통선에서 교회를 하고 계시는 이적 목사님을 모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기획을 하고 10월 달에 제가 나가면 이제 일을 실천해 볼 건데 배우 세력이 있어요. 배우 세력이 있습니다. 김시성을 가지신 분이 도와주시고 계신데 말이 도와주시는 거지 사실은 저는 이런 일을 했으면 하고 바라기만 했고요. 실제로 이런 이 배우 세력이신 김모 씨가 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에요. 모두는 아니지만 비밀의 애청자 모든 분이 아시는 건 아니지만 작은 자교회 성도님들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 작은 자 이게 이제 광고인데 말이죠. 먼저 이정 목사님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정 목사님도 다는 소개 못 시켜드리고요. 1957년생입니다. 저보다 4살 연상이시네요. 시인이시고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남코리아 민통선에 거주하신다.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도 가끔 남부조국, 북부조국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죠. 아마 이분도 통일을 아주 매우 강력하게 부르짖으시는 분이어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셨답니다. 태어나셨고 통영에 사량도라는 섬이 있습니까? 거기서 아주 작은 섬 같은데 거기서 태어나셨대요. 그리고 1987년 민족문학에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으로는 바스티유의 땅, 겨울사나, 이별과 절망의 둔주곡, 마지막 편지, 바다가 된 그대에게 등등이 있고요. 소설집 및 보고문학집. 보고문학집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뭐 제목만 보니까 이래요.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삼청교육대 정화작전. 이분이 아마 삼청교육대 끌려가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고형식, 그러니까 팩트를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아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잊어먹었어요. 그 팩트를 가지고 소설을 만드는 거죠. 뭐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삼청교육대 정화작전, 그래서 아마 보고문학집 그랬나봐요. 그리고 총송감호서,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장편소설이 있어요. 북방산, 계곡의 비밀, 그리고 시사평론집, 대통령의 늦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시면서 또 소설도 쓰신 작가시고요. 뉴스앤조이의 기사가 또 났어요. 이분도 잠깐 그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면, 1980년 10월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고요. 1년 뒤에 청송감옥소로 옮겨져서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청교육대 이 폭로를 국회 청문회에서 삼청교육대 이 고발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걸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걸 문제 삼아 가지고 누구야? 아무튼 그 괘씸죄 걸려 가지고 오모소룡에 의해 고소를 당한 다음에 7년 동안 지명수배를 당하고요. 89년에 서울 동부지청에 체포가 되셨대요. 그런데 김대중 당시 신민당 총재 구명활동으로 가까스로 풀려나게 됐고요. 그 뒤에 한국외대, 동아대 등 30여 개 대학에서 군사정권 규탄 시국 강연 등을 열었고, 대통령 직선제 민주화 쟁취를 위해서 온몸으로 싸웠다라고 그 뉴스앤조이에서 보도를 했네요. 그리고 그 이후도 양곡상 침입 사건 등으로 두 차례 더 구속당하고요. 그 다음에 1986년부터는 부상 영도 야학, 옛날엔 참 야학도 많았죠. 국어교사로 4년 동안 야학 운동을 했고요. 이런 분이 이런 사회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온몸으로 한가하고 싸우면서 과연 내 스스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로서의 바른 모습이었는가를 되돌아본 때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뒤늦게 그 휴학했던 신학을 다시 하고 말이죠. 그렇게 이제 돌아오셔서 민통선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에게 뭐 통일 관련 등등의 그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한국에는 그런 게 있나요? 논술? 뭐 이런 거? 그런 걸 가르치신대요. 누가 그 먼 데까지 와서 그걸 배우는지 말이죠. 어린 아이들이. 아무튼 민통선에서 지금 교회를 하시면서 목사로 심하고 계시죠. 네, 이분이 복수의 칼, 사랑의 칼이라는 책에서 글에서 글인지 책인지 모르겠어요. 책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사역자로 되돌아오기까지에는 참으로 수많은 난관과 넘지 못할 고갯길을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와야 했다. 그 길은 눈물과 피범벅이 된 현극의 길이었다. 점점점 중략하고, 그리고 나는 한국교회를 부정했으며 그들의 신도 부정했다. 또한 한국교회를 비판했으며 한국교회 사역자들을 이중인격자로 매도했다. 저도 엄청나게 부정하고 엄청나게 비판하며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참 훌륭하신 점은 이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되돌아 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모셔서 10월 13일 목요일 홍대 근처 달해원에서 7시부터 11시까지 빌렸어요. 그런데 뭐 모임이 11시까지 진행이 되진 않을 거고 뭐 2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할 건데 그 질문이 많으면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11시까지 빌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6시 앞에 30분을 보장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6시 20분 정도에 이제 거기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교회 성도님들과 그 다음에 비밀의 제 애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좀 일찍 오셔서 그 조금씩 도와주실 분들은 조금씩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0월 6일 날 도착을 하죠. 그래서 10월 13일 목요일 날 이 행사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6일 날 도착을 해서 10월 9일 일요일에는 산막골에서 1차 모임이 있습니다. 1차 모임이 있는데 이날은 제가 왜 지난번에 나갔을 때 5시에 모였더니 막 우리가 1시 넘어서 끝났어요. 그렇죠? 워낙 이야기들을 재미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끝나가지고 좀 집에 돌아가시는 것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고 또 어느 분들은 이제 주부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낮부터 진행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아무래도 낮에 시간이 없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5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로 해놨지만 이 그날 말이에요. 12시 30분부터 2시 반까지 인천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 한 20분 정도를 모시고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 일을 왜 기획을 했냐 하면 지금 저에게도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물어오시기도 했고 지금도 인터넷 같은 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뉴스앤조이를 비롯한 다른 기독교 매체에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 하면 대안이 뭐냐, 가난한 성도들의 대안이 뭐냐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 나갔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이거든요. 저는 그 물음이 좀 뭐라고 말해야 되나 썩히 바람직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질 않아요.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질문 가운데는 과연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 프로그램들을 과연 얼마만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의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 질문이. 그래서 좀 그 질문이 올바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단순히 그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라고 하는 거, 구제를 한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난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 하나의 구체적인 예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도 좀 나누고 그 이전에 우리가 작은 실천 같은 것들을 좀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말씀을 드렸더니 산막골 주인장이신 우리 김진석 집사님께서 흔쾌히 하시겠다고 하셨고 당연히 우리도 그 모금을 하니까 말이에요. 모금으로 이 일을 충당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진석 집사님께서 또 음식값이고 뭐 그 재료죠. 음식 재료비 그걸 당신께서 대시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벌여야죠. 저랑 한국 가가지고 이제 대판 싸워야 되죠. 그래서 아무튼지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 일이 2시 반에 끝날 거예요. 아,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시간에 폐지를 주수셔야 하는데 미국에도 폐지가 말해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 미국 추럭 같은 거 보셨죠? 그 추럭에 위에까지 그득 실어가지고 가져가면 그게 이전에는 50불이나 60불 정도를 받았대요. 그런데 요즘에 15불밖에 못 받는답니다. 워낙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에서 이렇게 그냥 담 넘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당장 직업을 얻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그 막리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막 그 값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한 추럭 싣고 날아가봐야 가져가봐야 15불이나 아니면 20불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거기에 기름값을 빼고 나면 정말 손에 쥐는 돈이 없는데 그거라도 해서 뭐 톨티아라는 거, 이 사람들 빈대떡 비슷하게 생긴 거 음식 싸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사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점차 늘어나시겠죠. 왜냐하면 노인 문제가 한국도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줍지를 못하면 그 돈이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닌 돈일지 모르지만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겠죠. 그래서 그걸 보존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작은 후원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이날 좀 일찍 좀 참여해 주시고 말이죠. 그래서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시 반에 이제 이 일이 끝날 텐데 일이 끝나면 바로 저는 이제 가지 않고 말이죠.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난번처럼 아주 자유스럽게 흉궁을 터놓고 그리고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만남이 너무너무 즐겁고 했었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다시 뵙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비밀의 제 애청자분들 가운데서 말이죠.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주소를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제가 안 넣었군요. 주소를 넣어드릴 테니까 인천 산막골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산막골 해가지고 네이버에 치니까 말이에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주소도 나오고 산막골 주소도 나오고 말이죠. 그 다녀오신 분들의 음식 후기, 그 먹었던 음식 후기 그 블로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날 좀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광고 두 개 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광고가 한 개가 더 있는데 10월 15일, 16일 이틀간에 걸쳐서 금강자연 휴양림 근처에 있는 펜션에서 수련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수련회는 그 산막골에서 모이는 1차 모임과 동일한 형태의 모습이 될 거예요. 마땅히 붙일 이름이 없어서 수련회라고 붙였는데 먹고 마실 겁니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어떤 특별한 절기를 즐기듯이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겁니다. 토요일 예, 서울에서 보니까 네이버에서 지도를 찾아보니까 차로 1시간 17분 그리고 버스를 타고 또 버스는 1시간 아니야 차로 2시간 17분 버스는 1시간 얼만데 그게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휴양림까지를 또 와야 되겠죠. 만약에 차가 없으신 분들은 그 버스 정류장까지 오면 일찍 오신 분들이 우리 미리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말이죠. 합승해서 오는 거로 그렇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금강자연휴양림의 펜션에서 있을 이 모임에는 아무래도 그 펜션 빌리는 값과 그 다음에 가서 먹을 음식 있지 않습니까? 음료수도 그렇고 이건 N분의 1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N분의 1로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주무시는데 필요한 돈은 여러분들이 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밀의 자 팟빵에도 나가고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요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자교회 홈피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자교회 그 성도님들은 단톡방에 남겨주셔도 돼요. 그래야 몇 분이 참가를 하시는지 알아야 그 빌릴 펜션의 크기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참가하실 분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제가 16일날 이 펜션에서 2차 모임이 끝나면 바로 오후에 목포로 출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목포에 계신 우리 칠천님도 뵙고 그 다음에 장흥에 우리 두 분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도 좀 뵙고 그럴 예정이에요. 그냥 후다닥 이렇게 말을 빨리빨리 해왔군요. 이게 관따로메라. 네, 관따라메라 가사를 올려주셨다가 다 지우셨네요. 아무튼 그 한국에서 정말 도처에서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얼굴이 두꺼워져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막 대죠. 그랬을 때 그 이런 현장에 나가서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일들은 의미가 2016년도에는 더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람으로 오신 다니엘서 7장 13절의 예언대로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인자 같았어요. 사람의 아들 같았죠.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곤하면 배의 고물에 머리를 대고 잘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인 예수께서 사람으로 살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모임에서는 우리가 사람 예수로 사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한 그 계시록을 묵시 형태 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이지만 묵시록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 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2016년 현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람 예수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그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이렇게 묵시록을 우리 함께 나누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죠. 이 요한계시록은 전체 22장이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크게 나눠지는데 1장 19절에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밖에 없음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게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다른 시각들이 있다. 그리고 또 과거주의자들의 시각으로 보는 게 있고, 역사주의자들의 시각으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 미래주의자들의 시각으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얼리스트들이 있다, 이상주의자들의 시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미래주의자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제가 증거를 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시각으로 보든지 간에 참 희한하게도 말이에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해는 가져요. 동의를 못하는 거죠. 1장 19절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어떤 시각으로 보든지 간에 이렇게 단락으로 나누긴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단락으로 나누긴 하지만 읽어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1장 19절에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이잖아요. 이 세 개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1장이에요. 네가 본 것, 요한이 본 것, 1장.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2, 3장.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거든요. 그럼 장차 될 일인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4장 이후에 이것들을 교회 시대의 교회일, 즉 지금 있는 일로 해석을 하거든요. 나누기는 그렇게 나누고 해석은 또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AD 7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갖다 뜯어 맞힌단 말이에요. 뜯어 맞히는데 그럼 장차 될 일은 뭐냐. 장차 될 일은.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 기록 연대가 뭐 90년대, 뭐 93년, 94년 뭐 이렇게 이렇다고 말들 하는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94년이래나 뭐 그런데 뭐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자가 누구냐 뭐 이런 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 있는 일과 아니 네가 본 것과 네가 본 것은 제주자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일과 장차에 될 일을 과거주의자의 해석으로는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냐는 거죠. 이분들도 나누긴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누기는 그렇게 나누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2, 3장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이걸 도대체 과거에 어떤 사건으로 마치느냐, 장차 될 일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94년도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AD 70년에 예루살렘 붕괴 사건을 마지막 멸망의 성취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한국의 대다수의 장로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천연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교회 시대에 그러니까 그 5장서부터 벌어지는 아 6장서부터 벌어지는 모든 재앙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재앙들은 교회 시대의 교회가 당하는 환란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의 유기체로서의 교회 즉 천국의 입장에서의 모형으로서의 그 지난주 읽어드린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을 퍼뜨리셨는데 그거를 누리는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19절에 장차에 될 일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참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다라는 거예요. 1장 19절에 따라서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래서 yes sir 그래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장차의 일은 4-5장은 일종의 프롤로그예요. 프롤로그. 그래서 사탄이 하늘로 올라가서 뭐 천사장 미가엘과 뭐 전쟁을 벌이고 그다음에 쫓겨나고 하는 일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대강의 역사 전개를 기술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장서부터 실제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쭉 기록을 해 놓고 있는데 오늘은 네가 본 것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요한 계시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요한 계시록을 좀 읽어주세요. 요한 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많은 신학적 주제들이 등장은 하지만 로마서처럼 말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말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상징이 많을 뿐이지 말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상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상징들은 오늘 1장에 나오는 것 같이 일곱 별이라든가 일곱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해석까지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그래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상징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해석이 될 만한 것들이거든요. 괜히 계산망측하게 단어를 갖다가 막 어마무시하게 뜯고 쪼개고 분석하고 나누고 해가지고 막 설명한 사람들의 설명을 들으면 오히려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그냥 읽으셔도 충분히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해석이 그 상징에 대한 그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장들이 길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길지가 않은데 22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맘먹고 읽으시면 뭐 금세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이 본 것, 네가 본 것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뭘 봤나? 1장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장 20절에 여러분들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뭐 다국어 성경이든지 KCM이든지 그 밖에 뭐 인터넷 성경이라든지 지금 많이 있죠. 이런 거를 들어가서 좀 보시고요. 또 전화기로도 그 앱을 다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그 무제한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그 저 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혹시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차 한잔 마시면서 가정이 아니라 카페 같은 데 가신 분들은 거기서 또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좀 그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함께 읽어 나가시는 것이 훨씬 그 머리에 남으니까 제가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머리에 남게 해드리기를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서 그럼 아무래도 좀 더 머리에 남겠죠.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본 겁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거는 일곱 별이고 일곱 금촛대예요. 이거 봤어요. 그는 일곱 별이 뭐며 일곱 금촛대가 뭐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해석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문장에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여 천사 엔젤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개를 하고 있어요. 교회 리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뭐 그 진짜 뭐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엔젤릭 비잉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메신저다. 뭐 리더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어떤 메신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지 일곱 교회 사자요 별은. 그리고 저는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일곱 교회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 여기 돼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본 건 뭐예요? 일곱 교회하고 일곱 교회 리더든지 일곱 교회에게 말씀을 하늘 복음을 전하던 메신저든지 엔젤릭 비밍이라고 하면 엔젤이라든가 천사든가 천사 같은 어떤 존재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도구로 사용되지는 종이니까 말이죠. 그 종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계시록에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란 말이에요. 일곱 개의 일곱 교회에게 교회 시대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이 일곱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메신저라고 하든지 교회 리더라고 하든지 엔젤릭 비잉이라고 하든지 천사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다 그 교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비잉 존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요한이 본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을 미리 안 떠놨어요. 지금 거실에서 방송을 틀어놓고 보고 있을 그 누군가 가족 일원 중에서 그 누군가가 물 한 잔을 떠다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네가 본 것은 그랬잖아요. 네가 본 것은 이게 네가 요한이에요. 그렇죠? 요한이에요. 요한인데 여기에 그 이 너 자리에 어떤 경우는 너보다도 더 상위 개념으로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만희는 말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1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천사가 그종 요한에게 보내야 알게 하신 거고 요한은 일곱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자기가 본 것을 편지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편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그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 자신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신천지 이외의 모든 그 요한 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인학이다. 사람의 학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누가 옳겠습니까? 나처럼 직접 들은 사람, 나처럼 직접 본 사람이 옳겠습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아는 학문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옳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만희 요한계시록 그 설교를 띄엄띄엄 건너가면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왔군요. 죄송합니다. 말을 막 빨리 했더니 이렇게 목이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뇌를 그 앞에 그 로비에다가 빼놓고 그 본당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이고 기독교인들도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도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요한이 본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와 요한밖에 안 나오는데 이만희는요, 이만희가 자기가 쓴 책에 보혜사라고 썼거든요. 보혜사 이만희? 겉장에 그래요. 겉장에, 표지에. 그러니까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죠. 보혜사는 헬퍼, 돕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거 갖고 공격을 당하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적 보혜사고 자기는 육적 보혜사다. 또 나중에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직접 들었다고 하면서 사실은 육적 보혜사라고 말하지만 신적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늘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멸 영생의 존재다. 물론 그 TV 프로그램에서 쫓아갔을 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난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신천지 교도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이 성경을 보면, 그리고 이 성경을 이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꼈는데 아멘 믿는 거죠. 아멘. 이 사람들 떼창은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떼창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크면 컸지 더 작지 않거든요. 아무튼지 여기에 앞으로도 말이에요. 여기에 자기 자신을 대입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여기에 대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만희처럼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신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일단 이단 아니면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처럼 성경은 여러분들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래. 바울도 그런 것처럼.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어떤 특별한 평신도라고 불리는 사람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신적 권위, 영적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죄다 이단이고 죄다 사이비예요. 이단 아님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조용기 김홍도 무슨 누구예요? 그 금랑교회 그 김사만, 무슨 뭐 오정현, 무슨 장경동,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단 아니면 사입이라는 거죠. 전부. 근데 그들이 담임 목사로 있는 그런 교회에 흰옷 입은 자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대교회처럼. 죽었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잖아요. 그렇죠? 아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잖아요. 그 사대교회가. 그런데 죽은 교회인데 흰옷 입은 자가 몇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교회들에게 흰옷 입은 자가 몇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 좀 있었으면. 근데 사랑의 교회 사태를 지켜보면 사랑의 교회는 눈에 잘 안 띈다라는 거죠. 그 오종현 편에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고 그들과 싸우고 있는 마당 기도회, 마당 예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찬성하지 못하겠어요. 찬성하지 못하겠어요. 그들이 왜 무엇을 얻으려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마당 기도회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목적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혹시 그들은 이전에 자기가 누렸던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와 사랑의 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고, 또 사랑의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전통이 굉장히 타의 모범이 되며 바람직한 것이라고 믿어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 기독교계의 큰 별인 오카넘 목사라는 사람의 그 무엇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라면 그들은요 흰옷 입은 자가 아니에요. 결코 결코 흰옷 입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요한이 본 것은 이렇게 일곱 교회, 즉 교회 시대 모든 교회에 관한 것과 그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실은 그 being 어떤 존재의 존재보다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메시지겠죠. 사실은 메시지. 그 메시지, 그 들은 메시지를 말을 하는 걸 거예요. 표현은 이제 그 사람을 만난 거죠. 우리가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갔을 때 그 사람을 만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만났어 라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눈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듯이 요한이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말이에요. 단순히 그게 천사든지 아니면 천사 같은 어떤 존재든지 아니면 메신저든지 아니면 교회 리더든지 상관이 없이 그 존재 자체를 본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들이 전한 그 말씀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이거라라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에 전해진 그 하늘 메시지. 그렇죠. 그 메시지를 1장 3절에 가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가까움은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그 성서 인문학 하시는 교수님께서 발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살짝 그 이렇게 그 다툼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석 집사님은 그거 보고 새벽 3시에 그걸 보고 잠이 다 달아나셨다. 그러셨는데 제가 우리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야, 이 양반 프로다. 이 양반 프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참 적절할 때 잘 끊으세요. 저도 사실은 어떨 때 대부분의 경우가 성서인문학에서 제가 댓글을 잘 안 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김 교수님의 마당이니까 그분의 수업 시간이니까 제가 그걸 안 해요. 단순히 이제 질문 형태로 어떤 것들을 이전에 한두 번 해보고 안 하는데 아무튼지 저도 이렇게 넘지 않으면서 끊을 때 가서는 끊거든요. 더 할 말이 있어도. 그런데 우리 김 교수님도 이렇게 쭉 봐서 이야기가 이제 그 이렇게 글로 이렇게 하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은 경우 적당히 끊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프로다. 이러니까 생각이 아무리 달라도 다툼이 벌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우 씨하고 저하고도 많이 그랬는데 우리 김 교수님하고 대화도 참 만난 것이 저하고 김 교수님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맛이 나더라라는 거죠. 아무튼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가 가까움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굉장히 긴박성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강조하신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강조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이걸 그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천년왕국 따위는 없고 이것이 단순히 어떤 풍류적으로 해석해야 할 상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사람들이 이제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경우에서도 봐라 뭐 조만간 벌어질 것 같이 말했는데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그 우리 김 교수님하고 한 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런 예도 드렸다라는 거죠. 어떤 그 강조 있잖아요. 강조. 강조들을 굉장히 많이 해놓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게 로마서에 나온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해석이 요구되지잖아요. 다른 해석이 요구가 되지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 따져 들어가 봐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적 모두가 모든 객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후손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런 해석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또 김 교수님과 그때 또 이야기를 나눴던 것 중에서 하나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던 거 그런 기록을 가지고 이건 당대의 실제의 어떤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랬을 때 이제 그 부분 가지고도 이제 두세 차례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데 저도 좀 까먹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것도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는 이러저러한 왕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마지막에 호세아서를 들었어요. 호세아서를 그 호세아서에 가서 보면 그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특정된 왕이 단순히 특정된 왕이 아니라 그냥 일반 명사로서 세상 임금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왕으로 해석이 너무나도 이게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러운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 왕들에 대한 예들을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 있는 왕을 가지고 오면서 성경의 구약에 있는 이러한 왕들은 그래서 세상 임금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긴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해 놓은 그리고 강조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가 가까움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라 때가 가까움이라라는 거죠. 근데 지켜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 놓고 안 지키는 자는 심판을 받을 거잖아요.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복을 주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나니 명심해라 라는 거죠.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잖아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목숨이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목숨. 그렇죠. 그런데 이 육신적인 목숨에 관해서는 제가 방송 중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짐승과 일반이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라이프라고 하는 거 생명이죠. 우리는 리빙 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그렇죠. 하나님께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리고 잃었던 그 영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회복하죠. 하나님의 영을. 그렇죠?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목숨과 또 생명이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은 계시죠.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어디에게?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계시, reveals. God reveals himself.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한 가지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신 것과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인류 역사 현장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진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진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제가 성경이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이 계시록도 마찬가지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개에게 보낸 편지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역사 사건들을 쭉 그 히스토리컬 이벤트들을 쭉 기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전능자시며 구원자시며 심판자심을 계시하시는 책이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들 그걸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고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하나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당시에 유행했던 묵시문학, 묵시문학 형태를 띠고 있고 200년이나 혹 어떤 사람들은 300년이라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주석집을 보니까 그런데 200년이나 혹 300년 동안에 그 묵시문학이 유행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묵시문학 형태로 쓰여졌죠. 장르가 묵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를 통해서 미래 역사를 증언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미래 역사를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편지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편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교회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시대 모든 교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일곱 교회죠. 그렇죠? 여기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이 두 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예요. 그렇죠? 책망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당대의 의롭다라는 이름을 들었다라는 거죠.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서머나는 아니고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들었죠. 사데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끔찍한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이걸 퍼센티지로 나눌 수는 없지만 책망받은 교회 중에서 두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내칠 교회라고 했으니 책망받은 교회의 5분의 2, 그렇죠. 40%는 뭐 죽은 교회예요. 아,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왜 또 이 유혹에 빠졌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그 1장은 그래서 그 1장은 아까 이제 교회를 보고 그다음에 교회 메신저를 봤는데 그 메신저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가 천사에게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이 교회에게 묵시 형태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렇죠? 이 메시지에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저러한 것은 잘했다. 혹은 이러저러한 것을 책망하노라.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입에서 내칠 정도로 악한 일을 저질렀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한복판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심판자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1장을 보면 이 일곱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꽤 많은 진술들을 하고 있더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놓고 있더라. 물론 계시록 전에 굉장히 많은 분량에 대해서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서 이것만 보면 그 뭐 그렇게 많은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선언적으로 해놓은 말씀이어서 사실은 이전에 계시록 전에 많은 책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말이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 신학적인 그 탑픽들이 많이 있어놔서 사실은 이것들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이전의 다른 책들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선행되어져야만 하지요. 특별히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등등의 교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들을 봐야만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으로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쭉 말하는 형태가 되는군요. 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쭉 읽어드려 볼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Who was, who is, who is to come 이렇게 하고 있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미래에 오실 리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이런 존재는 없죠. 이건 시간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간까지라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머리에 남으실 수 있도록.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심을 아주 못 박듯이 단언적으로 확 선언해 버린 거예요. 확 선언해 버린 거. 작금의 2016년도에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예수를 말이에요 신으로 섬기고 있는지 의심이 가져요. 솔직히 의심이 가집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고 하는 건 이 신께서 전적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즉 사람의 살림살이를 인도해 가시고 있는 이 인도자를 따라 사는 것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들이 그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따른 바램을 성취시켜주는 도구로 이 예수를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성령도 마찬가지로 성령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성령,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조용기가 병 고치는 거, 미국의 베니니 병 고치는 거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쓸데없이 사사로운 점괘불가한 예언하는 거, 뭐 이딴 것들, 점괘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신을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김 교수님이 안타깝게 울부짖는 인간 예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를 따르지도 못하면서 신 예수를 어떻게 따르느냐, 저는 전폭적으로 이분의 말씀에 동의를 한다니까요. 공감이 되지는 거예요. 사람 예수도 몰라보면서 신 예수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죄다 그 무당들이 써주는 부족주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손오공의 여의봉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램프의 요정 지니 뭐 그런 거라든가. 그렇죠? 이걸 미리 말을 딱 해놓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그리고 비슷한 말들이 이제 계속 강조돼서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고 17절에 가서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읽어나갑시다.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라.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알파 오메가나 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인데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도 주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인류 역사의 마침도 세상에서의 마침도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강조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흡사 역사를 써나가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 라는 거죠. 말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관, 역사관, 가치관, 윤리관, 세계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역사관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역사관. 나의 과거에 대한 시각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 현재의 삶과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을 바르게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으시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을 살 수 없고 미래를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에 대한 시각이 어떤 것으로 조성이 되어져 있냐면 말씀으로 조성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쭉 펴놓고 내 라이프 스팬을 보는 거죠. 쭉 펴놓고 나의 어제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말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비밀의 제도 제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매일같이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주셔야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몇 독 읽기 이런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한때는 3일 만에 성경 읽는 그런 팀들을 짜가지고 말이죠. 미국까지 오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시작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막 이 사람들 빨리 읽는데 독 같은 사람들이 발음 좀 잘 내는 사람들이 막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성경 다 읽으면 뭐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성경은요 그냥 읽고 느끼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읽고 감상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 은총으로 써주신 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이해해야 해요. 이 책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 있잖아요. 그리고 개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공동체의 모습 있잖아요. 이 공동체들이 하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개인들의 일들도 마찬가지고 이 공동체 일들도 마찬가지고 이 일들을 성경의 눈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 눈에 보기에도 선한 것이겠구나. 이 일은 악한 것이겠구나. 이 일은 모순과 왜곡과 부조리한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절대선에 너무나도 합당한 일이로다. 라고 하는 해석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1도 가든 10도 가든 100도 가든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자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전능자라. 전능자라. 8절에 가서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올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저런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뭘 찬양하냐 하면 그분의 권능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해와 달과 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찬양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사단의 죽음의 그 폭력, 그 폭력적 죽음을 이겨내야 하잖아요. 그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러니까 뭐 살다가 보니까 무슨 뭐 내가 돈을 뭐 100만 불을 벌게 되었더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번에도 뭐 꼬링을 누가 넣는데 올림픽 때 보니까 뭐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박주영 선수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그쪽 팀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럼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 실점을 하게 하면서 그 골키퍼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실점을 하게 하나요? 그 사람의 실점 그 사람이 실점을 당해서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울 텐데 한 사람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육신적인 것 갖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찬양해야 되냐 하면 이와 같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는 것처럼 그 구원하심이 구체적으로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이러자고요. 우리가 그 능력을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세상에 신이 아니면 폭력적 죽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중인인 우리들이 설사 그 세상의 놀림거리가 돼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놀림거리가 돼서 사흘 밤낮을 도시 한가운데에 그 죽음이 저시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결국에는 그 죽음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늘 백성이 되잖아요. 천국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의 궁극적 소망을 성취해 내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죽음을 이기는, 폭력적 죽음을 이기는, 그리고 죽음 자체가 원래 인간들이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왜곡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적 죽음을 이기는 건 신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신의 권능, 신의 능력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렇죠. 두 가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절대선,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 그걸 찬양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피로 곧 죽음으로 죄인을 해방하신 분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드릴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일단 쭉 읽어드릴게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해방자라는 거죠. 뭐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그러니까 구원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해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조윤기 씨의 그 육체적 축복, 환경적 축복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건 빌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2인칭으로 눈을 바라보고 그렇죠?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3인칭에게 그 축도하듯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교리화해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신자들은 그와 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되죠. 어떤 형벌이요? 죽음의 형벌. 그러니까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런데 뭐 때문에 사랑하사, 이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5장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파송하셨어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다고요? 죽음으로.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우리더러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아버지를 떠났다고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를 파송할 듯 그렇게 파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각각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우리가 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와 한몸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죽음의 사랑을 남편들아 해라. 하여튼 말은 잘하죠. 말은 잘해요. 저도 그걸 못하면서. 그런데 그래서 사랑은요, 젊은 애들이 말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말할 때는 사랑을, 에로스 사랑을 아무래도 많이 말을 하잖아요. 이성 간의 사랑.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만 말하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만. 그래서 고전 13장에 말을 해놓고 있죠. 이 아가페 사랑은 그 어머니의 사랑에서 모형으로 제시가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떤 경우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남자로서, 남자니까 아버지가 됐잖아요. 아버지로 도무지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에요. 제 아내한테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어머니들, 그러니까 모성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왜 그렇게 사랑을 하지? 왜 나를 그렇게 챙기지도 못하면서까지 자녀를 그렇게까지 챙길까?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어떤 사랑을 하는데, 여전히 또 모성, 그 어머니의 사랑 역시도 신의 사랑 같진 않아서, 왜냐하면, 핑계 같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떨 때는 아가페 사랑을, 완전한 아가페 사랑을 보이지만 어떨 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신은, 신께서 내내 그렇게 사랑을 하시지만, 그래서 모형으로 그렇게 제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제시가 되고, 그와 같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실천해 보이셨고, 그래서 가정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죽음으로 아내를 사랑을 하고, 죽음으로 사랑하는 그 남편을 섬겨라 라는 거죠. 그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굴종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선한 사랑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을 말을 하는 거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그렇게 안,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더라도 남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죠. 콧방귀 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면 남편이 설사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실수를 하고 모자라서 부족한 점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게 되죠. 아내 여러분, 이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폭적인 남편에 대한 수용, 그 남편의 말과 행동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과 그에 따른 따름, 이걸 말을 하는 거지. 여기서 뭐 하나님께서 복종해라고 했다고 굴종해라. 남편과 아내는 그 서열이 있거나 우열이 있어서 뭐 그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들을 그렇게 정말 저질적으로 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정말 삼류틱하게 해석을 해서 내 앞에서 뭐 내 정도는 내가 빤스 내려 그러면 내려야 된다 그러고, 여자들은 정말 제가 답답한 건데 스스로 차별을 용인하고 교회 내에서는 특별히 더 그래서 기도조차도 최다 남자가 하고, 당회도 최다 당회는 남자가 하고, 장로는 급에도 모르게 못 오르고, 그 다음에 침례교에서도 안수집사 협의회는 전부 남자가 하고, 안수집사는 여자가 되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수용하고 용인하고 그 체제를, 그 체제 속에서 그 체제에 길들여져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바른 신자라고 하고 있으면 여성 신자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각성하세요. 아무튼 사랑하시어 피로 죄인을 해방하셨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요 전에 죽었었다 라고 또 기술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같은 절을 반복해서 읽어드리네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죽었었는데 살아있는 자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죽음까지라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산 인생들의 생명의 라이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일 뿐더러 죽음까지라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조차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살아계시는데 언제까지? 세세토록. 그렇죠. Forever and ever. 영원토록. 그렇죠. 그렇게 살아 있으신 분이다. 살아있는 자라 내가 또 전에 죽었었노라. 이 예수를 알아야 해요. 이렇지 않으면 소망이 안 생긴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이 땅에서 사람 예수로 살아갈 때도요.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야마가타 트윅스터처럼 한바시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감히 저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눈치 안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아까 몇 절이었더라? 8절인가 17절? 제가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그게 아니라 몇 절이었나? 아,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거 못 들으신 분들 때문에, 들으신 분들은 재방송인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그 firstborn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나시고 firstborn, 처음에 나셨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죽음에서 아니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걸 해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the firstborn from the dead. 이 from the dead까지 해야 되는데 firstborn이라고 해서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처음에 난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보다 하위 존재 혹은 열등한 존재, 그래서 신이 아니어서 천사 비스무리한 존재,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는 거죠. 이것도 문자적으로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사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먼저 살리신 분.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 의미로 볼 것이 아니다. 그렇죠? 순서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깨달으셔야 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렇죠?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 그냥 죽은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어서 그가 부활했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그가 부활한 것 같은 성격의 부활을 나중에 성취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중인이라고 하는 성도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서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라는 성격의 존재로 트랜스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임금들에게 고개 꺾고 살면 안 돼요. 그렇죠? 다른 세상 임금들에게 절대로 고개를 꺾고 살면 안 돼요. 어떤 권세들에게도 고개를 꺾으면 안 되고 돈에도 고개를 꺾으면 안 돼요. 명예에도 꺾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종현 같은 자들이 사회 권력은 저보다 훨씬 많겠지만 담대함에 있어서는 저의 반에 반에 발뒤꿈치도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왜요? 그는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논문을 아예 그냥 난짝 들어다가 지 논문인 것처럼 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회 권력만 잔뜩 쥐었지, 가슴을 꺼내서 달아보면요. 그 뭐 몇 그램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게를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무게를 달아보실 거라니까요. 어떤 무게? 삶의 무게가 선으로 쌓여져 있어야 한다니까요. 차곡차곡. 그렇죠. 그렇게 쌓여져 있는데 온갖 부정과 술수와 권모와 악함과 거짓과 이런 것들로 쌓여 있으면 한쪽에 추가 뭐가 달려 있어요? 추에는 성경이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한 내가 달려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실천되지 않은 빈 깡통 같은 게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임금과 천하만국의 영광 같은 것에 우리는 고개를 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세계의 경우를 상정하여서 일부러 성령 하나님과 짜고 고스톱을 치셨다. 그래서 광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나가셔서 그 세 가지 사람을 위해서 시험을 받아주셨고 그 증거가 대답할 때마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라는 거죠. 예수를 시험을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배고프면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늘상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일상을 사시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그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살만 해요. 그러면 기쁘고 재지게 살 수 있다니까요. 성취감이 있어야 살아요. 영적 성취감이 없으면 패배감에 젖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13절 14절에 가서 보니까 오른손에 일곱 뼈를 들었고 또 인자 같은 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가슴에 금띠 머리에 털에 희귀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다 눈 같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3절 14절 가볼게요. 12절부터 읽어드려 볼까요?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뭐 희귀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해석하셔도 되겠죠. 뭐 그 흠 없음 이걸 말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흠이 없음. 그래서 그 뭐 흰 눈으로 뭐 덮여진 것 같이 흰눈 같이 깨끗한 뭐 이런 비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찬송가에 갑자기 찬송가 생각이 안 나네. 여기서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촛대 사이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촛대가 뭐라 그랬다고요? 촛대가 일곱 교회. 그렇죠? 촛대가 일곱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그리스도께서는 뭐죠? 머리 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사이에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를 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대충 상상해서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그렇죠. 그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에서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사이에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문학적으로 한 다른 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를 머리라고 해놓고 있죠. 그렇죠. 머리라고 해놓고 있고 여기는 교회 시대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일곱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이 아주 흰 양털이나 눈같이 하얗다 뭐 이러고 그다음 그의 눈이 불꽃 같고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뭐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1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 일곱 뼈이 있고 그러니까 다 주관하시는 거죠. 다. 그렇죠? 일곱 뼈는 일곱 교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그의 오른손에 있는 거예요. 그 사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 이 그 어목한 시절 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내지 않으면 사실은 너무 힘든 세상이란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살아내기가 내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묵상이 되어줘야 되고 날마다 예수가 내 삶 가운데 계시가 되어줘야 되고 날마다 예수가 실천돼야 하고 날마다 예수가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람 예수로 살기를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그 행사를 한번 가져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성경 공부 더 그리고 마쳐야 되겠네요. 이거 일장하는데도 이렇게 벌써 두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이고야 몇 절이냐? 잠깐만요. 요한은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여기 4절이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노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렇게 됐지. 일곱 영. 이 일곱 영이 뭐냐? 요건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제가 설명을 이사야 때도 드리고 이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비밀의 제 시간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 하고 그렇죠? 일곱 명 하고 그분들이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쭉 읽어드려봐야 되겠다. 요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니 제가 뒤에 걸 읽었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일곱 영 그렇죠. 일곱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일곱 영이 뭐냐? 일곱 영이 뭐냐? 이거죠. 일곱 영은 이사야서 11장 가서 보면 나와요. 그걸 차용한 거거든요. 구약을 많이 인용했다고 해서 나중에 정경에 들어갔다. 이것이 이제 역사 비평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내용이 많이 삽입되어져 있다라고 우리 김 교수님도 성서인문학에서 말씀을 하셨나요? 아무튼 저랑 개인적인 톡에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홈피에 그렇게 써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한 번이나 두 번은 하셨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일곱 영은 이사야서 11장에 가서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 다윗.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에요. 단수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잠깐만요. 이걸 제가 말을 해놓고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이사야서 11장 그렇죠. The Spirit of the Lord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렇죠? 단수란 말이에요. 단순데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여섯 개가 나와요. 여섯 개. 근데 일곱 영이죠. 그 밑에 보면 3절서부터 쭉 보면 나오거든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뭐 이런 거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이것도 판단한다는 거죠. 재판한다는 거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이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매띠를 삼으시리라. 그러니까 심판한다. 심판까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열매가 단수지만 그 다음에 아홉 개를 말하고 있죠. 뭐 사랑과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그게 아홉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이 아홉 개가 다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어느 건 있고 어느 건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나오면서 저거는 망가지고 그런 경우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 단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 은이란 거죠. 그러니까 the spirit of the lord. 이게 하나님의 영은, 주의 영은 단순데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두려워하는 영이죠. 그리고 심판하는 영, 이렇게 일곱 가지란 말이에요. 일곱 개라고 써있는데 이 일곱 영이지만 사실은 한 영이죠. 어떤 영이에요? 성령. 그렇죠?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일곱 개의 다른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2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동안 댓글이 몇 개 달렸는데 댓글만 좀 한번 살펴보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못 받은 자의 못 받은 자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 취급받았던 일이 떠오르네요. 지금 많이 그렇죠. 오순절 교회에서만 많이 그랬어요. 아니, 은사주의 교회에서만. 그래서 예수를 믿은 일반 신자가 있고 일반 신자로서 삶을 이만큼 살아가다가 성령 받는 시점에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신자의 삶이. 그래서 세컨 스테이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이제 오순절 신학이거든요. 은사주의 교회에서 이 신학을 감리교든지 아니면 성결교에서도 이러는 것 같아요. 이걸 말을 하는데 이건 비성경적이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120문도 분명히 믿었지만 성령 그때 받았지 않았느냐라고 사도행전 기사를 가지고 와서 말을 하지만 이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사역, 즉 Work of Holy Spirit, 성령의 일하심의 모습이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다. 말씀을 드렸죠. 구약시대는 위에 임하죠. 신약시대는 안에 임하여 내주하시는. 그죠? 그 다음에 구약시대는 temporarily, 임시적으로 임하죠. 그렇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할까? 임시적으로 임하죠. 이렇게. 아유, 손이 잘 안 나오네. 임시적으로 임하죠. 손이 비기 싫다. 두꺼워서. 임시적으로 임하는데 그 다음에 영원히 임하죠. 내주하시는 하느님이 성령 하나님이라서 영원히 임하죠.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일부의 사람에게만 임했죠. 그런데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모든 사람의 모든 신자에게 임하죠. 오순절날 보니까 모든 신자에게 이렇게 성령의 일하심이 구약시대 다르고 신약시대 달라요. 그런데 예수 시대와 예수 승천하신 이후 일부 시기 동안 이 시기를 딱 몇 년도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과도기적인 어떤 시기가 있다. 그렇죠? 요때의 기록을 가지고 그 성령 일하심의 신약 교리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신약 시대의 성령의 일하심의 모습은 이런데 그때의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12절 13절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한 성령을 마시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건도 동시에 벌어지고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하며, 그렇죠? 또 다른 증거가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입이 없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다라고 말을 했는데, 은사주의 교회가 이와같이 그릇된 교리를 육보시킴으로 성령 못 받은 자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 취급 받더라!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못 들으신 분 때문에 재방송을 했습니다. 이번 주 성서 인문학은 좀 늦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세요. 아이고, 아버님 입원하셔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연세가 드시니 여기저기 안 좋으시네요. 화요일쯤 퇴원하실 것 같네요. 그래도 퇴원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쾌차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과 돌아가시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김인중 교수께서도 이제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저도 그렇거든요.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부모님 생각이 요즘 슬슬 나더라. 정신없이 바쁘게 살 때는 잘 안 나더니 이제 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삶의 한 부분에 이렇게 자리를 잡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정말 잘 모셔야 하고 그다음에 건강하신 상태로 계시는 것이 참 자녀들에게는 복된 일이거든요. 태어나시니까 좀 다행입니다. 당분간 성서인문학 쉬셔도 돼요. 저랑 톡하실 때 뭐 국회 이야기도 좀 하시겠다고 하고 뭐 또 경제 이야기도 좀 하시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아요. 사실 우리 김 교수님께 배워야 할 것이 들을 이야기가. 근데 좀 아무래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쉬세요. 쉬시고 좀 이렇게 마음이 내키실 때 그때 하셔도 됩니다. 아휴,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60쯤 되셨을 때 계단 하나 헛디뎠다고 발목에 금이 가셨는데 연세가 들으신 분은 넘어지시는 것도 큰 사고거든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고, 불효자놈입니다. 다 불효자예요, 우리. 다 불효자입니다, 다. 병원에서 간병하기가 힘드네요. 원래 다 힘들어요. 육신은 다 힘들어요. 산 사람들이 더 힘들죠. 오죽하면, 간병에, 병간호의 효자 없대잖아요. 병간호 3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 힘들고요. 몸이 또 힘들어요. 아, 예, 뭐, 다른 댓글은 아니군요. 캐치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어우! 마지막에 다루셨는데 이건 방송에 말씀 안 드려야 되겠다. 지금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잘하세요. 저들이세요, 다. 저들이시면 됩니다. 나는 저들여도 별 문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들이시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굉장히 성경공부 형태로 흘렀지만, 그래도 뭐, 유익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질문 있으면 다음 주에 질문을 남기시고,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다 남기시고, 아니면 이 유튜브에도 남기시고 단톡방에도 남기시고 뭐 아무 소스에도 남기셔도 되고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라는 건 공부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책 읽고 느낌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감동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2016년을 살면서 사람 예수로 살아가시는데 사람 예수로 오셨잖아요. 인자 같은 이처럼 보였어요. 구름 타고 오실 때는. 근데 막상 보니까 인자를 뭐 누구라 하더냐 그러셨잖아요. 인자이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인자로 살아가는 거니까 사람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곳으로 하늘 섭리를 이 땅에서 다 이뤄내셨잖아요. 우리도 사람 예수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 예수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보시자고요. 고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실천하시자고요. 그렇게 사시자고요. 그것 때문에 계시록을 방송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